북녘당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번 주일에 예배에서 교독문 시편 13편을 읽었습니다. 이 새벽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처서도 지나고 더위 가운데 고난도 조금씩 사라져 가듯이 아마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날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 3절 가사를 잠깐 발췌를 해봤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합찬송가 506장에 수록된 찬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매번 읽어도 새롭고 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의 교훈이 성경에서 길러 올라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 찬송은 그것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성경을 읽지 않고 지식욕에 혹은 뭐 교양을 쌓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성경의 깊은 구속사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찬송이었네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정은숙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566kHz 그리고 1188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소감 그리고 이런 찬송 듣고 싶습니다. 찬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녘당에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또 북녘당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인터넷 게시판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복음의 메아리 인터넷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요. 우편으로 받는 편지가 참 저는 반가워요. 우편으로 함께 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우편은 모두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시죠. 윤여성 박사님 그리고 탈북사역자인 주경배 집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북한 인권 소식과 국내외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로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고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버리고 갈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버리고 갈 수 없는 역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동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고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예, 어떤 식으로든 북한 저 나라 저 땅덩어리를 다른 누구한테 우리가 내어줄 수는 없어 하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예, 통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좀 더 마음을 합해서 기도나 예,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그걸 저쪽 사람들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아 이런 환희를 느끼면 저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예, 좀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예. 매일 매주 수요일 시간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로 꾸며드립니다.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장이신 윤여상 박사님 그리고 대국민 주경배 집사님과 함께 북한 인권 관련 이슈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여름은 잘 두 분 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예, 날이 너무 더워서요. 아,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 집사님 뭐 어떠십니까? 북도 지금 많이 더웠었을까요? 지금 지난 여름 소식을 뭐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여기처럼은 덥지 않고 여기처럼 더웠으면 거기는 이제 가뭄 피해를 난다고 뭐 아우성이죠. 근데 벼작황도 논작황도 괜찮고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탈북민들은 대체로 그 여름을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굉장히 덥죠. 예, 여기서 한국이 특별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 절기상으로는 뭐 어제가 처서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열기가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또 귀 기울이셨을 외부 북한 관련 소식들, 인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뭐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요즘에 그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그 관심은 가해자들을 밝혀내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이런 것이 이제 큰 그 이슈인데요. 국무부에서 북한의 그 인권 가해 책임이 있는 김정은을 비롯해서 16명의 개인과 그 기관들을 이미 얼마 전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밝힌 분들은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국가보위부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김정은 이런 식의 가장 북한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실제 정치범수용소에서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권의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제껏 갖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중에서도 이름 또 거주지 직책 이런 것들이 좀 그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에 대한 명단도 발표했고 이곳에서 가해 역할을 하고 있는 근무자들 명단을 지금 밝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북쪽에 이제 그 알려지면 정치범수용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저희들 지금 책자에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명단에 포함돼 있다면 이분들은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가차없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밝힌 것입니다. 네. 온라인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저희들이 다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글 3D 지도를 통해서도 어떤 정보들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저희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그 홈페이지에 그 들어오시면 구글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내의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건물을 딱 제들이 확인하고 어떤 건물 어느 몇 층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 건물에서 지금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어떤 것인지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수용소에 근무하고 있는 51명의 실명에 대한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는 분들 759명의 실명도 밝혀놨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사망을 했거나 이 그곳에 있다가 이미 바깥으로 나오신 분에 대한 명단도 137명을 저희들이 밝혀놓았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어떤 죄로 인해서 체포됐는데 사람이 사라졌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부분 북한 사회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도 499명을 저희들이 네. 밝혀놓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이런 정보가 접근이 뭐 음성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아마 북한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 마을에 누가 어디로 체포돼서 갔다, 보위부에 끌려갔는데 못 돌아왔다, 간혹 그 중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어디 관리소로 갔다고 하더라, 이런 정도 그 특정 지역에서 이름을 약간씩 그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단을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서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게 되신 뭐 목적은 분명하시겠죠. 분명히 좀 심적인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렇죠. 그 정치범 관리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관리병으로 있던 국가보위부 요원이든 간에 자기가 언제 어디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인권 피해 어떤 고문을 했다라는 사실을 남쪽에서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있고 본인의 이름과 직책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를 이미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밝히고 이것을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통일 전후 과정에 있어서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명단은 자자 그 아들대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이런 짓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가문에 있어서는 가장 그 치명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행동들을 중지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중지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위부나 관리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그런 행위가 중단이 되어야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주집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외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실제 이제 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뭐 보위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뭐 정찰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무자가 알게 됐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예, 분명히 있겠죠. 이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시기적절한 일이고 과학적으로 이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적들 속에서 이런 탄압이 이런 뭐 그런 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우리 쪽에서 적들 쪽에서 이야기가 오가면 그 사람 공로자로 처음에는 취급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심리가 밖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게 있다는 걸 알 때 대단한 그 심상 압박을 느끼고 그게 우리가 기도까지 안 바친 데서 그 갈 때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양심 선언이 일어날 수 있겠다. 지금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가장 적합하고 지금 시기적절하고 더 광범위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 하도록 그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정의를 구현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뭐 그 화인받은 양심을 다시 한번 우리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또 분명히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동방송 통해서 이렇게 그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게 참 궁지로운 거는 우리가 말로는 평화통일, 복음통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6.25 전쟁 같은 그 희생이 이제 문이 갑자기 열리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 복수하고 분노하고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하느라면 더 많은 이게 이제 비극이 그 살인 비극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듣는 자들이 그 단순히 아까 저 말씀한 것처럼 이 만행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양심 선언하고 돌아서서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과정이 그 딱딱 찍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할 때 그 과정이 빨리 다가와가지고 서로 그 이제 서로 용서하고 분노를 싹이고 그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는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 정리를 할 건 하되 예.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정말 큰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북한 외국 노동자 실태 보고서가 제출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북 인권제재 후속 조치로서 지금 그 북한 외국 노동자의 강제 노동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압박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이거는 상당한 그런 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러 나라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들이 대부분 거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지면 그런 그 기업들은 더 이상은 거의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가 그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돼서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 있는 그 북한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추정하기로는 한 5만 명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정확한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보도를 통하면은 뭐 전체 80% 이상의 북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중국 관계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순순히 이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을지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예, 사실상 좀 이런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지금 중국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압박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이걸 동참해 줄 거냐 약간의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략적으로는 중국과 그런 나라들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추후에 다시 또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중국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 세계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뭐 전혀 우리는 반영하지 않겠다 이럴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대국으로서의 또 체신이나 어떤 그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모범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외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북한 외국인 근로자,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북한 지식인 계층이라든지 또 핵심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교가에서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뭐 확인,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소문이 지금 나고 있는데, 영국의 중요한 또 외교 쪽 관리가 지금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홍콩에서는 또 수학 영재가 탈북 후에 뭐 망명을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급 인력들이 자진해서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게 성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반적인 노동자들하고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대사관으로 이분들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국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북한의 그 외교관이 지금 탈북을 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한국 대사관에 그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의 외교부에 직접적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관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부에 직접적으로 망명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꽤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한국 그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 자기 보호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렇군요. 주집사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탈북을 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조기 붕괴를 굉장히 이렇게 좀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곧 무너질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최근의 그 이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좀 여전히 체제가 좀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황장엽 그 선생이 그 망명한 데 대해서 북한에서는 그 많은 그 이렇게 사람들이 그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바깥을 몰랐으니까. 이제 북한에서 정부에서 당에서 강장애비를 막 그 질타하니까, 아, 저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걸로 분위기를 많이 가라앉혔죠. 그런데 이제는 밖을 보게 됐고, 그 압박 속에서 더 그 밖을 동경하게 되면서 그 중요한 인사 한 명이 없어질 때마다,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많이 동요를 하게 되죠. 김만철이 오고, 김만철 씨가 오고, 황정임 선생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 뛰었구나 하던 게, 이제는 그게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또 장성택 그 사살 사건도 있으면서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동경으로 번져지고, 이제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걸 그 언론에서 망명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북한에서 듣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 나눈 그 이제 구체적인 그 개별 그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그 개별 명단이라든가 수감자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제처럼 북한에서 많은 그 고위 탈북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 총적인 흐름 볼 때 북한은 이미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정말 억지로 붙들고 있지, 그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고,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더 빨리 허물어지고 그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가 불안하고 또 경제가 뭐 예전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에 참 정신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물질을 압도적으로 숭배하게 되고, 또 미신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세계 공백을 메꿀 만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참 정신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음이 빨리 효과적으로 잘 또 이 북한 사회 지금 이 혼란한 틈에 잘 들어가서, 사회가 참 이 우리가 통일을 바라지만 또 내부에서의 어떤 혼란을 또 그 전에 잘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상이 허물어지면서 육체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갈급해서 많이 그 이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 그 마약이 성행되는 빙두라는 그 마약 필로폰 그 계열인데 사실 이건 중독까지는 그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애착, 습관에서 애착까지 가는 이런 마약 종류에 속하는데 이게 사회에 큰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그 고독과 지치고, 영적인 갈급함 이게 이걸로 많이 그 지배를 했지요. 달랬지요, 자기를. 그러다가 지금 사람들이 그걸로도 자기를 위안 못하니까 이제 빙두로 빨고 깨어날 때는 또 후회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아, 이게 진정한 그 바라던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신 행위를 많이 하고 정말 이제 시장에서 성형차로 팔고 사고 한다는 게 어떤 이런 종교 탄압이나 뭐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갈급했다는 소리거든요. 실제 시장에서 내 암시장 이 사실 라인을 두세 번만 뚜지고 들어가면 성경책, 성경칩 이런 걸 맞다 들을 수 있고 찬송가를 맞다 들을 수 있는 지경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갈급함이 지금 막 그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그 복음을 전하면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그 다 또 중국에 있는 여기 온 탈북민들이 3만 명이지만 중국에는 그 10배 이상이 있거든요. 그 러시아에 나와 있던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통해서라든가 중국에 있던 근로자들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 갈급함이 정말 우리가 막 이렇게 벅찰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지금이 바로 복음이 때다. 다른 것도 미신으로도 걷잡지 못합니다. 지금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고백하는 게 정말 놀랍니다. 여기서 신학대하고 정말 몇 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교직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믿음이 깊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좀 석 달 전에 영접한 사람이 믿음이 고백하는 걸 보면 정말 훈련돼도 어떻게 그렇게 훈련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갈급할 때 그 땅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임해도 막 그 사명감이 솟아올라오고 책임감이 오고 또 기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남한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저희 방송이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오늘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통한 인권범죄 가해자 피해자 명단 공개 소식과 또 미국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 실태 보고서, 북한 외국 노동자 실태 보고서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수장이신 윤여상 박사님 그리고 주경배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은 참 언제 들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한기의 음성으로 찬송가 288장, 통합 찬송가 204장에 수록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다리신 말씀 함께합니다.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은상 목사님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도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먼저 함께 읽어드린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이 지도자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게 쓰는 비유가 바로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문제는 바로 지도자의 상실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21세기에 의식 변화가 바로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SNS로 소통하는 시대요. 미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비밀이 없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지도자에 대한 신화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든지 건재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전부 드러났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인물이라고 청문회 나왔는데 난도질을 당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퇴장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네이션 푸지라고 하는 분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변하지 않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함께 부를 노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습니다. 따라갈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같이 할 친구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시대, 스가랴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해야 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불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따를 리더가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를 자천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자칭 지도자를 통하여 오히려 상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짜 지도자가 기승을 들이던 그 시대에 악한 목자, 악한 인도자가 결국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심하라. 지금 그분이 오고 계신다. 그분이 참 목자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목자가 필요한 겁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소나 말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감각을 모르고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또 양은 쉽게 더럽혀집니다. 털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오물덩어리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그런 거지 누더기처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양은 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비장의 무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곤충도 가지고 있는 보세가 없습니다. 넓은 허벌판에 허연 색깔로 돌아다닙니다. 양은 쉽게 상합니다. 주변의 영향을 너무나도 쉽게 받고 쉽게 오염되고 그리고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에 다 양 같아서 각기의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양입니다. 그것도 길 잃어버린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양입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 가는 길이 어디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1절에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양같이 약하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없으면 가짜 목자라도 만들어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토스테프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용품 신을 만든다. 가짜 신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시각적입니다.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야곱과 라헬 부부가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짐승 안장 밑에 두었다가 나중에 발각이 나서 그걸 제거하죠. 드라빔은 이동하기 편한 휴대용 수호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각박하면 가서 물어보고 가서 보러 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 꿈 얘기를 합니다. 가끔 맞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기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인생의 단비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면 장맛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비도 흔하고 또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데 별 어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강도, 저수지도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년에 두 차례가 비가 내리죠.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른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또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알맞은 때 알맞게 비를 내리는 것이 그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에 대한 이야기는 식수나 농사에 필요한 농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골고루 단비로 적셔줍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힘을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 단비는 우상에게 구하지 말고 단비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게 되면 먹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려주셔 채소가 자라나게 합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4절 이후는 앞으로 역사 속에 오실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구원의 모퉁이 돌, 교회의 모퉁이 돌,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천막의 말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천막과 같이 연약한 인생의 말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활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싸우는 활로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열대야가 날마다 사상 최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도 관측일에 10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8월 달 내내 열대야 횟수가 22일이 넘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을이 언젠가는 오고 만다는 사실과 여름의 수고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겠지요. 71년간의 분단 가운데 우리 성도들께서 흘린 기도와 눈물,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의 때가 도둑처럼 임할 것이고 기쁨으로 복음의 성도의 추수를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에 꾸며드린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결실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